걷는 걸음이 좀 달라도 날 수가 있죠. 손을 내밀어 하늘을 담아요. 흐린 구름도 따스한 햇살도 좀 더 강한 나를 만들어가죠. 괜찮다는 흔한 위로와 잘 될 거란 낡은 인사로 가득한 시간. 그래요, 소중한 건 언제나 없기 힘들죠. 나의 꿈은 절대로 흔한 일이 될 수 없기에 시선에 아팠나요?